이 에이. 노래를 듣고 세븐, 돌아와 와 식스, 와 파이브, 이 노래를 듣고 쓰리, 돌아와 있을 때 몰랐어 떠나고서도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어 누구를 만나도 계속 네 생각이 나서 점점 두려워졌어 널 보낸 게 잘못한 일 같아서 어떻게 나 뒤늦게 이제 와 널 보낸 걸 후회하고 있잖아 너를 울려 웃고 다시 돌려 세울 자신이 없어 하지만 Give me one more chance 이 노래 듣고 돌아와 가게 다 굳었니 어떻게 나 뒤늦게 이제 와 널 보낸 걸 후회하고 있잖아 너를 울려 웃고 다시 돌려 세울 자신이 없어 하지만 Give me one more chance 이 노래 듣고 돌아와 나는 걸 알고 있잖아 잘못한 거 알아 맞아 네가 나를 떠나자 맞아 그리움이 자라 감정이 차올라 이제 난 너 하나밖에 몰라 그동안 왜 말을 못했는지 몰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